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 소망의 소식을 이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가 지가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부족한 나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한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의 통로로 세우실 주님 경배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면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를 강하게 주님을,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내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세상의 소름거리가 되었던 우리들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던 주님, 하나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얼굴을 눌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네를 알지만, 그네를 누렸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의로운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려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며 시기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시간이 하나님 위한 시간을 드리는 것들이 아깝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편한 대로, 내 의에게 있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웃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으며,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의무도 아니었으며, 기쁨도 아니었으며, 즐거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더 새겨지며 우리 삶이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약한 나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진 예수님 그렇습니다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마음 다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이 땅에 아름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끄러운 우리를 이 세상에 세상에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세상에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난 노래하리라